제목 붉게 물든 바보. 그대라는 장미 한 송이가 내 마음을 적셔 내 볼이 태양처럼 붉어지나 봅니다. 그대라는 뭐라는 거야.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. 우주까지 둘이 그려가자 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더 원한다면 배로 저 우주까지 둘이 채워가자 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더 원한다면 배로 한 순간 스쳐간 인연 그녀의 눈이 그녀의 손이 눈앞에 일렁인 벽 내 옆자리 텅 빈 누워서 800의 천장이 아닌 내 눈을 보게 어슬살해질 공공시에 추우며 나를 덮어 난 눈을 감어 숨소리로 난 오늘 너를 느껴 하나밖에 내 삶 유일한 빛 너라는 star 이렇게 보고 싶은 내 마음은 혹시 너도 똑같을까 난 못됐어 방금 지우고 너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얼른 아침이 밝아서 알람이 척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우주까지 둘이 그려가자 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더 원한다면 배로 저 우주까지 둘이 채워가자 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더 원한다면 배로